HUBS. 오늘의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방학이 끝나고 헙스 제작 라디오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진행하는 거라서 조금 긴장되네요.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개강 둘째 주라 그런지 학교에 사람이 북적북적하네요. 노천극장에 앉아서 놀고 계신 새내기분들, 안녕하세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운동장에 계신 학우 여러분들도 다들 웃고 떠들고 계신 것 보니까 개강이 그리 싫지만은 않으신 것 같네요. 158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고 계신 분들도 보이네요. 조금 더 힘내서 올라가 봅시다. 첫날인 만큼 저희 라디오를 소개해 볼게요. 매주 수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진행되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20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라디오랍니다. 때로는 가장 빛나지만 때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날들을 보내야 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는 라디오예요. 매주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들고 올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이 첫 라디오니까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당연히 처음이랍니다. 김동률의 출발.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저는 아직도 동기들을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군대에서 수능을 봐서 한양대에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미터 가기 일주일 전이 저녁날이라 머리를 안 자르려고 행복아님한테 저 전역하면 새내기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하고 빌었거든요. 물론 민간인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짧은 머리였지만 그래도 참 소중한 머리카락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한 뒤 미터에 갔는데 저랑 머리가 똑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앞머리는 눈썹 위 정도 오고 옆머리는 깔끔하게 밀어져 있는 군인 머리.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고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저랑 같은 날 전역한 거예요. 같은 날 입대해서 같은 날에 전역한다니 참 신기한 인연이죠. 나중에 세터에서 알게 된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도 저랑 같은 날 전역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죠. 그리고 이 얘기를 라디오에서 처음 한 게 아니에요. 2월에 썰풀리 촬영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주제가 군대, 복학생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라디오 기획서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국 친구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얼른 와서 썰풀리 출연해라. 딱 절 찾는다.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추리닝의 면도도 안에서 상당히 꼬질꼬질한 상태였는데 약간 등 떠밀려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뭐 내심 연예인 가까이서 보면 신기하고 또 제가 언제 연예인이랑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이게 다 추억이고 경험이다 생각하고 나간 거죠. 막상 나가서는 진행자분들이 잘 해주셔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 떨려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다 못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석훈님이랑 원필님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썰플리 컨셉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거라서 노래 추천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제가 추천한 노래가? 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반짝 눈부신 날 잔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oh,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oh,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 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고 처음은 언제나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죠.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 새학기가 시작될 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항상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동기들이랑 친해져서 놀러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CC도 하고 싶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CC 빼고 다 해봤는데 CC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처음인 게 남아있다니 오히려 더 설레는걸요?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 되게 별거 아닌 일들도 그때는 처음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특별한 일들 같았답니다. 소복이 쌓여있는 첫눈을 조심스레 밟는 느낌이랄까요? 뽀드득거리는 소리도 부드럽게 뭉개지는 눈들도 예쁘게 남아있는 발자국들도 모두 다 기분 좋은 것들이잖아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첫 순간은 언제나 특별하답니다. 그러니까 스무 살이 된 새내기들도 새학기를 맞이한 학우분들도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잘 지내보자고요. 페이미의 Feels Like You. Sometimes this feels like an ending of a movie. If I'm just dreaming, then I'm hoping I can stay asleep. Know that no matter what, after the closing scene, I'll be the only one to love you in my dreams. Sometimes it feels like I'll never have enough of you. When you're around me, you make every passing moment new. And when I'm not with you, I know you'll still agree. I'll be the only one to love you in my dreams. Oh my, I swear I can't stop looking into those eyes. I'm lost, maybe I'm hypnotized. Cause the way you look with these pink skies as the sun drifts away tonight. Just hold tight, cause when you're in my arms it feels right. You know there ain't no place I'd rather be. Just dance with me all night. Cause baby, nothing else feels like you. It's a summer fling, but I've been hurt enough to know I love you differently. I think I finally found someone who won't disagree. I'll be the only one you'll keep loving in your dreams. Oh my, I swear I can't stop looking into those eyes. I'm lost, maybe I'm hypnotized. Cause the way you look with these pink skies as the sun drifts away tonight. 하지만 때로는 처음이라는 이유로 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있죠.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저에게는 썰플리 출연이 그런 일이었어요. 연예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다 처음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가도 살면서 이런 일 또 해볼 기회가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실제로 인터뷰할 때는 분위기도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너무 친절하셔서 재밌게 했답니다. 덕분에 연예인도 가까이서 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라디오 이야기거리도 되고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론 통편집돼서 유튜브엔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처음이라 두렵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일상만 반복되는 삶은 안정적일 순 있지만 그만큼 단조로운 법이죠.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최대한 다 해봐야지 하던 것만 하다 가면 아쉽잖아요. 혹시 모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일이 나와 정말 잘 맞는 일일지도. 백예린의 0310. 그들은 그들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혹은 책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랍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이병헌 감독의 스물이에요. 인기만 많은 녀석, 공부만 잘하는 녀석, 그리고 생활력만 좋은 녀석까지 이제 막 20살이 된 남자 3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미성년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스물은 그들에게 꽤나 짜릿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첫 해방이, 누군가에게는 첫 책임이, 그리고 누군가에겐 첫 사랑이 찾아오게 되죠. 처음 마주하는 것들 앞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자신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놓죠. 이 영화 장르가 코미디인지라 큰 메시지나 교훈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줄거리도 없어요. 그냥 가볍게 웃으며 보기 좋은 영화예요. 그치만 스물이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큰 생각 없이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스무 살들의 모습이 웃기지만 작은 틈새로 공감을 슬쩍 전해주기도 한답니다. 그 공감들이 모여서 이 영화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스물을 겪어본 사람들은 웃으며 공감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스물을 맞닥뜨린 사람들에게는 조금 난해해 보일 수 있겠네요. 스물이란 그런 거니까요. 아, 그리고 혹시 이 영화를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혼자 보세요. 친구랑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가족이랑 보면 꽤나 민망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I think I need some time, but I can't get you off my mind. No, no, no, no. 일단 시작부터 재센 걸로 부탁해 bartender. 내 속에 들이키고 난이 모두 다 예뻐. Oh yes, 미국 여 these ladies solo 여. 기다려 너줄 봤어 G's call me tender. 난 씩씩하게 말을 걸어. 넌 저게 시시한 여자와는 달리 틱틱거려. 칙칙하던 분위기에 한 줄기 배. 서는 정도가 지나자마자 사춘기 shit. 훔치는 너의 눈빛에 입술은 바짝 마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나.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난 달래 품 안에 원해. Feel love, I think I wanna just call me. 고민하지 마. Hey, 난 모르겠다. I love you. 난 모르겠다. I love you. 난 모르겠다. I love you. Girl, I wanna get down. 난 모르겠다. Walk out. 난 모르겠다. Girl, I wanna get down. 설렘을 찾고 싶어 말고 달처럼 난 여러 명의 포로 도망치네 이곳 바삐용. 나 치키치키치키치키 뒷머리가 now. 양아치 이제 끝. 바람둥이 한가자. 나란 남자 모르던 그럼 네가 좋았지 몰래. 난 몰래 모든 걸 시침 자르기는 볼래. 나 일 먹어도 사랑은 단 일도 모르겠어. 지쳐 일 못해. 피눈물 없는 로맨 장단 없는 게임. 너는 오락가락하고 멜로디가 다른 알터와 소프라노. 어차피 우리는 끊어질 거야 딱 잘라. 말할게 타락해 버린 꿈의 엘도라도. 훔치는 너의 눈빛에 입술은 바짝 마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난 너래 품 안에 원해. Real love, I think I wanna just call me. 고민하지 마. Hey, 난 모르겠다. I love you. 난 모르겠다. I love you. 난 모르겠다. I love you. Girl, I wanna get down. 쉴까 봐 난 손만 잡고 자 속은 뻔해 헌해 헌해. But I want it. 난 모르겠다. I love you. 난 모르겠다. I love you. 난 여러분의 처음은 어떠셨나요? 설렘 가득한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서툰 처음이었을까요? 어떤 처음이었든지 처음이니까 다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잖아요. 저의 처음도 무척 서툴었지만 그래도 꽤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처음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시작이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느덧 저희가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됐네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마무리 인사네요. 매주 수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학교를 거닐다가 저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가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준영, 기술 백다연, PD 한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